모든 것을 지워야겠지. 더 짙은 어둠의 숙초 밖으로 지금까지 사는 건 너 있는 추억 때문이었지. 어느새 난 너의 짐이 되어 있었던 거야. 다시 우연히도 만나 짐 말아 가슴에서 죽어가 끝이 보이지 혼자만의 몸.